10년 배운 영어 10초도 말 못한다면 당신은 왕초보. 왕초보 와요 해커스톡. 왕초보 영어 해커스톡. 왕초보 왕초보 영어 탈출 해커스톡. 오늘 못 간다. 나 지금 다 전화해라. 그럴 때 맘대로 들어왔어도 나 같은 건 못 간다. 박수 맞죠? 이 정도 박수로 되어주려고? 아들, 저보다 더 긴장하고 그렇게 있구나. 네, 커플이에요? 네, 떨어져 앉아요. 네, 떨어져 앉으세요. 떨어져 앉으세요. 손 잡고 있지 말고. 네, 떨어져 앉으세요. 네. 연인이 왔으면 쳐다봐야지. 손 잡고 땡기거나 그래야지. 뒤를 보라고 연인이 왔잖아요. 네, 아이, 됐어요. 커플 하던 하이파이브 안 해요. 방청 기준을 말씀을 안 드렸군요. 앞으로 커플은 출입 금지입니다. 에, 금지도 안 됐고. 그리고 오늘 뭐 선물도 드릴 건데 커플에겐 선물 없어요. 왜냐하면 커플 그것들은 서로 선물을 주고받을 수 있는 날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죠? 여기는 여자분 두 분이 오신 거예요? 네. 남친구 있어요? 네? 남친구 있어요? 실례지만? 없어요. 그걸 왜 저한테 화를 내세요? 아, 내가 뭔 잘못을 했습니까, 도대체? 아니, 내가 뭔 잘못을 했어? 아이고, 네, 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김재동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다들 신청해서 오신 거고, 연령층도 되게 다양하고, 10대 손 들어보세요, 10대. 10대, 네, 손 내리세요. 오케이, 오, 10대도 많네. 20대. 아, 여기는, 어이구, 손 내리세요. 오, 여기 고등학생이죠? 중학생이에요? 아, 고등학생이에요? 아니요? 고3이에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지? 아, 이제 딱 20살. 아, 졸업 아직 안 했어요? 아, 졸업 내일 해요. 그러니까 내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요. 누가 봐도 이제 수능 쳤는지 알겠어요. 화장을 했는데 아직 좀 어색해요. 오늘 방송은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하면 여러분들의 고민을 듣고 해결해 주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다만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을 이야기하는 그 자체에 의미가 있다. 아, 너는 그렇게 사는구나. 아, 나는 이랬는데. 오케이. 상대의 인생에 개입하지 않되 다만 필요하다면 언제든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JTBC 김재동의 톡투유 프로그램의 취지입니다. 대본 하나 없이 이렇게 청산뉴스처럼 말을 할 수 있는 사회자가 국내에 몇 남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JTBC 김재동의 톡투쇼 시작합니다. 아,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함께 노래합시다. 그대 오이고 많다. 사실 이런 게 진정한 스케치북이에요. 유일의 스케치북은 가짜입니다. 이게 스케치북이 진짜 있어야지. 삶, 선택, 재동이 형의 고민을 먼저 듣고 싶어요. 연애, 엄마도 되고 싶고 커리어 우먼도 되고 싶어요. 예, 저도요. 아빠도 되고 싶고 직장 생활도 하고 싶어요. 네. 네 고민 내려. 네 고민 너무 슬퍼. 13일 뒤 입대 이런 거 할 수 없어. 내일이 올까요? 내일은 오는데 제대 날은 잘 안 오죠. 내 친구 있어요? 없어요. 얼마나 좋아요. 홀가분하게 떠날 수 있잖아요. 네. 머리 가르마 타세요. 13일밖에 남지 않았으니까. 아, 그래요? 괜찮아요. 네, 또. 술에 대해서 고민이 있으신 분은 왜 술에 대해서 고민이 있으신 거예요? 그 술을 끊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한국 사회에서. 술을 끊으면 그 시간에 제가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방청 신청해서 맨 앞에 와 있을 정도의 열의가 있는 사람이라면 알코올 중독이라고 보기 힘듭니다. 왜냐면 알코올 중독이라고 보기에는 몸이 너무나 좋습니다. 저는 술은 세계 5대 성인의 반열에 올려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 석가, 마음의 동자, 그 다음 술, 주님. 술은 신이 갖춰야 될 모든 요소를 갖추고 있습니다. 첫째, 어디에나 계십니다. 그것도 각기 다른 모습으로. 둘째, 말이 없이 늘 우리 얘기를 들어주기만 합니다. 간섭하거나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충고하지 않습니다. 셋째, 때를 기다립니다. 내가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절대로 빛을 볼 수 없는 깜깜한 어두운 냉장고 안에서 늘 나를 위해 기다리고 있습니다. 넷째, 자기를 희생합니다. 그 다음에 기적을 행합니다. 잘 못 뛰던 자를 빨리 뛰게 하시고 앉았던 자를 일어나게 하시며 수줍은 자에게 용기를 주사 사랑이라는 단어를 이루게 하고 그 다음에 자기를 완전히 많이 마시는 내려놓게 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닌 걸로 깨닫게 하는 거죠. 다 토하고 내려놨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낮은 곳으로 흘러서 낮은 곳으로 임합니다. 그 다음 빈술병을 들고 슈퍼로 가면 돈으로 부활하십니다. 그 술은 신이 갖춰야 될 모든 요소를 갖추고 있는데 우리가 교회도 일주일에 한 번씩 가고 너무 빠지면 안 되듯이 술도 일주일에 한 번 또는 수요 예배도 있으니까 수요일 날 정도 한 번 정도 만나서 지나치게 자주 만나는 것은 좋지 않을 수 있다 하는 것이 술에 대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외모? 외모는 좀 간단하게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전 잘생긴 것들을 부러워할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잘생기면 누가 좋겠습니까? 우리가 봐요. 지가 제 얼굴 볼 일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고마워하면 돼요. 어휴 고맙다. 못생기면 누가 힘들 것 같습니까? 내가 힘들 것 같아요? 아 천만에요. 내가 내 얼굴 볼 일 별로 없습니다. 당신들이 힘들어요. 강동원 이런 것들을 봐도 저는 기죽지 않아요. 술 먹을 때마다 얘기합니다. 강동원한테 불안하지. 그 걔가 물어요. 뭐가요? 세월이 가잖아. 네 얼굴은 반드시 허물어질 거야. 난 하나도 불안하지 않아. 이미 허물어져 있었거든. 아 그렇잖아. 그리고 키 큰 남자를 좋아할 이유가 없습니다. 키 큰 남자가 원래 쓸모 있었던 이유는 원시 시대에 높은 데 있는 걸 따서 과일을 여자한테 주라고 키 큰 남자가 쓸모가 있었던 거. 지금은 냉장고 문이 여기 있는데? 아니 냉동실 문이 여기 있는데? 필요가 없습니다. 잘생기고 키 큰 사람 좋아합니까? 아 좋아요. 오늘 주제는 사실 연애입니다. 연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물어본 이유는 그냥 물어본 거예요. 주제는 연애를 잡아놨어요. 설날하고 연애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설날 연애 못하고 나이 들어 있거나 또는 18, 19, 20살만 넘어도 전부 다 남자친구 있냐라고 전부 다 물어보잖아요. 그죠? 명절날. 그래서 그게 제일 힘들고 두렵죠. 그래서 오늘 주제는 연애인데 나중에 조금 더 확장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함께 이야기를 나눠주실 이야기 손님 두 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풀 씨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만화 강풀 씨. 오요. 어서 오세요. 네. 여기 오세요. 그 방송은 제가 오늘 처음 시작하는데 잠을 자기가 어제도 못 잤어요. 자기가 야유였다며 계속 나한테 주장을 하는데 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우리 또 최진기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어머나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예, 들어가세요. 대한민국 최고 강사 마이크 지금 돌아가시고. 약간 눈 네. 촉촉해지셨거든요. 예고편에 넣으면 될 것 같아요. 그 만화에 나오는 주인공 캐릭터가 정풀 씨를 모델로 한 게 맞죠? 네, 제가 모델이 맞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보는 자기와 관계없이 자기를 그렇게 귀엽고 사랑스럽게 바라볼 수 있는지가 늘 궁금했어요. 네. 아내는 제가 귀엽대요. 아내는 제가 귀엽대요. 그럼 된 거죠 뭐. 아내 말이 다 맞으니까. 아내가 본인을 그렇게 보면 본인이 그렇게 보입니까? 뭐 아내 말은 항상 들리니까. 제가 집에 갔더니 그 집에 피아노가 있는데요. 피아노 위에 감사패가 하나 있더라고요. 강풀 씨가 아내에게 준 감사패. 이런 나랑 결혼해줘서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 그래서 당신에게 이 패를 드린다. 앞으로도 이 마음 변치 않는다. 그 패를 그 몰래 깨버리려고 계속 제가 틈을 봤으면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근데 그게 왜 가식적인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불가사의하고 제 주위에서 이런 커플을 본 적이 없어요. 결혼할 때 프로포즈를 해야 되는데 네. 그 어떻게 프로포즈를 할지 몰라가지고 그 이렇게 뭐지 그 감자패 함에다 담아가지고 이렇게 줬는데 아내는 게 처음에 열기 전에 보석인 줄 알았대요. 근데 제가 구청 앞에 가서 감자패를 맞춘 거였죠. 프로포즈할 때. 그래서 아내는 보석이 아닌 걸 알고도? 네, 그래도 좋아하더라고요. 아, 내팽개치거나 깨버리지 않고? 네. 아내 자랑을 그러면? 뭐, 아예 그냥 그만할게요. 뭐. 아니, 아내 자랑을 두 가지만 해주세요. 첫째. 예쁘고. 둘째. 나 좋아해주고. 네, 최진기 선생님은 제가 아까 어떻게 연애하셨습니까? 결혼하신 걸 다 노코멘트입니다. 굉장히 신비주의자예요. 뭐 연애는 이렇게 접근해야 된다 이런 게 있습니까? 뭐 왕도는 없겠지만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원래 이제 원래 PD님께서 말씀하신 건 취업이나 진로였어요. 저는 그게 강하거든요. 근데 이제 연애니까 좀 당황을 했는데 이제 오늘 편하게 말씀해 주시니까 네. 우리 젊은 친구들도 연애하면서 6개월 몇 년 넘어가면은 가슴 떨려. 그러니까 여자들 이러죠. 자기 나 만나면 아직도 설레? 거기다 대고 안 설레 그럼 그건 끝장이거든요. 근데 사실 안 설레거든요. 오늘 집에 가면 어머니 뵐 거야 안 뵐 거야? 엄마 보는데 설레요? 엄마 볼 생각하니까? 엄마 사랑해요 안 해요? 그렇죠. 사랑하는데 안 설레는 거예요. 설렌다는 건 뭔가 새로운 걸 해야 되거든요. 네. 그냥 맨날 만나서 우리 뭐처럼 영화 보고 소주 한 잔, 아니 소주 아니라 이게 아니라 그런 패턴을 벗어나서 뭔가 설레는 걸 할 수 있는 것. 그게 진짜 오래가고 새로운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풀 씨는? 아, 뭐 일리 있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근데 사람은 다 다르니까. 네. 오늘 집에 가면 아내를 보실 거 아닙니까? 네, 보죠. 솔직하게 설렙니까, 안 설렙니까? 아, 어떻게 매일 설레겠습니까? 네. 그냥 보면 그냥 좋은 거죠. 설레는 거랑 약간 다르지 않나요? 그냥 좋은 거랑. 좀 다르죠? 네, 조금 다르죠. 네, 다르죠. 네. 저도 연애할 때 그랬으니까. 네. 저도 연애할 때 그랬으니까. 네. 실연 당하고 나면 다시 설레는 건 어떤 겁니까? 대상이 누구예요? 내가 실연을 준 여자한테 다시 설렘이 생긴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러니까 이게. 네. 있을 때는 소중함을 몰랐다가 아, 떠나고 나니까 떠나고 나니까 네, 네. 그거는 간단한 건데요. 그건 네. 사회학적으로 설명이 될 수가 있어요. 아, 그래요? 간단하죠. 왜냐하면은 네. 이런 전문가를 기다렸어요. 앞에 네. 이게 뭐 도박도 마찬가지거든요. 만 원을 잃어버렸던 사람이 네. 왜 그 사람이 도박을 그만 못 두는 게 그냥 돈을 땄을 때보다 만 원을 잃어버렸을 때 그 만 원을 다시 회복했을 때 쾌감이 더 큰 거예요. 아. 그러니까 본전을 못 찾아서 못 떠난다고 그러잖아요. 도박판에서. 네.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상실감을 회복한다는 것이 굉장히 큰 거예요. 인생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알아들으시겠죠? 네. 여조 씨는 연애할 때 어떤 게 가장 좋으셨습니까? 일단 제가 참 좋아하는 음식 중에 2인분 이상 요리가 참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고기를 참 좋아해서 고깃집에 갔는데 2인분부터 주문이 된다 그래서 그냥 나온 적도 있고. 나는 그냥 혼자 다 먹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잘 때 항상 이렇게 깜깜한 데서 잘 못 자서 불을 하나 켜놓고 자야 하고 라디오도 조그맣게 이렇게 들려야만 잠을 자는 편이었는데 그 사랑하는 사람하고 이렇게 같이 잠들면 아침까지 한 번도 깨지 않고 자는 거예요. 아, 이렇게 푹 잔다는 게 이런 느낌이구나. 그 충만한 감정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푹 잔다는 건 어떤 건가요? 요즘 술을 많이 드시죠? 알겠습니다. 여쭤본 거예요. 요즘 술을 많이 드시더라고요. 어쨌든 자 그러면 연애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여러분들 중에서 고민 상담을 부탁한 사연이 하나 정도씩 있거든요. 이광명 씨, 아, 이거 이름 말해도 되는 거예요? 그럼요, 본인이 지원했는데. 아, 그래요? 네. 그래요, 흔히 이야기하는 모태솔로입니다. 모태솔로라는 것에 부끄러움을 느끼거나 애써 감시려 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현재 연애를 가장 활발하게 할 시기이기에 이야기의 주제가 연애인 경우가 대다수이고, 저의 연애에 대해 묻곤 합니다. 저는 제 생각과 가치관을 이야기하며 연애를 뒤로 미루고 있다고 말하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혹시 성적 호주자는 아닌지, 남성으로서의 생물학적 기능이 온전한지 질문을 받습니다. 여성을 매우 좋아하는 남자로서 항상 이런 당혹스러운 상황을 맞이하고 매번 설명해야 하는 것이 반복되어 걱정입니다. 아, 이런 것도 고민이 될 수가 있군요. 여기 와 계세요, 혹시? 죄송한데, 네. 그, 프로그램 품격이 조금 떨어지고 있어요. 아, 그래요? 아, 그리고 약간 돈 받으러 온 사람처럼, 여기 와 있어요? 그랬잖아요. 그죠? 약간 돈 받으러 온 사람 같지 않아요? 아니, 근데 보니까, 네. 좀 자신감이 없어가지고, 네. 제 생각과 가치관을 이야기하면서 뭐, 연애를 뒤로 미루고 있다라고 말하는 게, 굳이 그럴 필요가 있나? 그냥 연애하고 싶다고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냥? 네. 그래서. 어디 계세요? 여기 와 계십니까? 진짜 물어보게? 그거 물어보지 마. 아, 저쪽에. 어디 계세요? 오른쪽. 아, 여자씨는 금방 찾는다. 네. 확실히 여자는 남자를 빨리 찾고, 남자는 여자를 빨리 찾아. 제가 가볼까요? 네. 제 마이크 쓸까요? 네. 제가 물으면 제발 누구라도 대답을 좀 해줘요. 네. 여기 오세요. 네. 취업이 걱정이어서 연애를 하게 되면 취업에 지장이 있을까봐 연애를 못 하시는 거죠? 예. 동시에는 안 되나요? 이렇게 병행하는 것보다는 같이 하나로 일단 밀고 가는 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자기 성취하는 데 있어서 괜찮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막 불타오르는 사랑을 해보신 경험은 있습니까? 네,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드시나 봐요. 네. 선생님, 어떠세요? 딴 생각하고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굉장히 프로그램 품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민을 이야기했고, 그리고 우리도 큰 답은 없네요, 보니까. 사랑하는 사람 생겨가면 그때 얘기합시다. 마흔 둘이 된 사람이 연애를 아직 안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혹시 지금은 뭐 마음에 두신 분이 있으신가요? 없어. 제가 알아요. 뭐 없어요. 혹시 미루고 있으신 분인가? 그러니까 약간 미루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 때 되는 거죠. 방송에 뭐 혼자 있다, 뭐 아직 혼자 산다 이런 걸로 주로 많이 웃기잖아요. 근데 뭐 연애를 하게 되면 그런 유머의 소재들이 없어지진 않을까?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걱정 말아요, 그대. 네, 마치고 또 뭐 물어보러 올게요. 커플, 커플티 모신 분 계셨는데 이렇게 두 분 커플이셨나? 아닌데? 여기 앞쪽에 이렇게 두 분 커플인데? 어떻게 연애 시작하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연애하신 지 얼마 되셨습니까? 오늘 800일. 아, 딱 오늘이 800일째입니까? 딱 오늘이? 딱. 아, 그래요? 뭐 어떻게 해줄 거라고 생각해요? 네. 야, 축하합니다. 어떻게 연애하게 됐어요? 처음에 이제 교회에서. 교회는 원래 뭐 하는 곳입니까? 아,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뭐 결혼을 미루고, 결혼이 아니래. 연애를 미루고. 여조씨는 저 얘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연애나 뭐 결혼이나 이렇게 너무 지나치게 강박을 가질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분도 그냥 나름의 삶에 나름대로 충실하게 사는 삶이고 그것을 갖다가 왜 연애를 왜 미루고 있어? 이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닌가. 아니, 우리 허가하는 거 버릇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점 하나를 지금 요조 씨 얘기를 듣고 있으니까 저도 놓쳤다고 생각하네요. 왜 연애를 하는 것만이 옳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나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어요. 연애 안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꼭 왜 연애를 해야만 되는 것인가? 그죠? 그리고 왜 남들한테 연애 안 하면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을까봐 걱정을 해야 되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연애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안 해도 돼요. 이 프로그램이 문제는 하고 싶어 하니까 문제지. 그렇지. 네. 하고 싶어 하니까 문제가 돼. 그러니까 하고 싶대잖아요. 한 번이라도 그 연애를 경험해본 사람은 그 감각을 잊을 수 없겠죠. 다시 느끼고 싶고 경험해보고 싶고. 근데 그게 아시잖아요. 내 맘대로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왜 게으른 사람 취급하면서 왜 연애 안 해? 빨리 가서 연애해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제일 야속해요. 저 너무 흥분했어요? 아니요. 근데 무슨 얘기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다 너 때문에 시작된 일이니까 알겠습니다. 자, 그럼 혹시 해주시고 싶은 얘기, 연애는 이렇게 해야 된다? 아니면 연애가 여러분들 이게 생존이고 사회과학적 문제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지금 미래로 바람직해 보세요, 우리 젊은 남성들. 지금 한국의 대한민국 40세 남성이 혼자 살 확률이 22에서 23%예요. 대단히 여러분 때는 예측이 33에서 34가 나와요. 지금 청년들이 15년, 20년 뒤에 40살이 됐을 때 3명 중에 1명은 결혼을 못하고 있어요. 일본은 더 재밌는 게 50% 성 경험률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일본이 남자가 30살이고 여자가 29이에요. 그 얘기 뭐냐면은 일본은 여러분 놀러 갔잖아요. 남자 두 명, 30살 먹은 남자 두 명이 걸어오면 둘 중에 한 명은 성 경험이 없는 사람이에요. 뭐가 어때서요? 일본의 여자가 26살이 결혼을 해요. 배우자가 몇 살일 확률이 제일 높을 것 같아요? 42요? 38이에요. 비슷하죠. 일본에서 46%가 결혼하는데 나이차가 11살 이상 차이가 나요. 그건 아주 쉽게 말하면 젊은 여자들이 젊은 남자랑 결혼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 문제가 되는 겁니까? 아무리 들어가도 문제 되는 게 전혀 없는데. 좋은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서른 살 넘어 성 경험이 없고. 그렇죠. 나이 차이가 11살 나는 게 뭐 문제입니까? 미안해. 이게 우리가 세대 갈등으로 이제 번지는 거죠. 지금 예전에는 우리 젊은 남성분이 옆에 분하고 젊은 여성하고 연애하면 되는데, 그리고 행복하게 살면 되는데, 이제는 경쟁자가 됐다는 거예요, 일본은. 그래서 이 경쟁자가 당당하게 얘기하는 시대가 된 거예요. 또 왜 이런 시대가 됐느냐? 간단해요. 친구가 경제력이 없어져서 그런 거죠. 네. 친구가 경제력이 없는 거예요, 안타깝게. 큰 소리를 치는 이유가 경제력의 힘에서 나오는 거죠. 네, 그 비교를 자꾸 좋아하고 하세요. 아니. 저는. 아니, 그리고 사람들 설명 맞죠? 자, 이 사람이 경쟁자가 된 거예요. 저한테 손가락 치니까 남자들 지금부터. 아니, 다들 되게 안도하잖아요. 아니, 좀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네, 그래서 어쨌든, 그 얘기는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세대 간에 같이 이렇게 지금 연애할 수 있는, 그러니까 또래 남성들에게 경제력을 줄 수 있을 만한 사회적 여건이 지금 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게 우리 연애 풍속도도 바르고, 실제로 남성들이 결혼을 그러니까 40 넘도록 결혼이나 성경험이 없어지는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일본에서 뭐가 생겼냐면 연애 강습소가 생기잖아요. 그게 일상화되고 그게 우리도 금방 다가올 거예요. 그러니까 연애를 아주 낭만적이고 감성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조금 좀 이성적이고 내가 노력해야 될 문제로 뭐 어떻게 되겠지가 아니라 내가 좀 이걸 뚫어나가고 개인적으로도 해결하고 사회적으로 해결하는 문제로 만들어야만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 어떠세요? 공감이 네, 되시죠? 근데 이게 그러니까 개인의 문제로 자꾸 그 바꿔버리잖아요. 치환시켜버리는 거죠. 뭐 또는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연애 못하면 내가 패배자인 것 같고 그러면 사실은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회적 제도 같은 것들이 받쳐줘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정약용의 목민심서에 보니까요. 제가 다 읽지 못했지만 거기 보니까 목민관 그러니까 지방관리 지방관리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가 홀로 사는 남녀를 서로 함께 살게 하여 음양의 기운이 승하게 하여 하늘에까지 미치게 하는 것이 지방관리의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애를 하지 않으면 국가가 존속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연애하는 사람한테 좀 도와주고 데이트 비용도 좀 지원이 되고 네, 젊은 층들이 데이트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그래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이 보세요. 인물들 다 얼마나 좋습니까? 남자 여자 다 연애할 수 있는 얼마나 좋아. 우리 청년들한테 실제로 그런 게 나와야죠. 우리 청년들이 데이트가 비용이 평균이 23만 8천 원이더라고요. 그게 사실 굉장히 부담스럽죠. 근데 그런 비용들을 개인적 비용으로 우리는 사회적 비용이라는 개념이 없거든요. 아직 데이트하는 비용에 있어서. 근데 그것들이 우리가 나오고 있는 출산율의 문제라든가 미래사회 재생산의 문제라든가 했을 때 이런 23만 8천 원에 대한 사회적인 부담 그리고 그것이 조세제도를 이게 너무 혁명적인가요? 진화정도? 이게 너무 혁명적인가요? 진화정도? 아니요. 다 네. 당신 책임이니까요. 전 아무런 얘기도 하지 않았어요. 아니, 저는 이거는 걱정하지 말고 얘기하세요. 걱정 말아요, 그대. 우리 얘기하는 거죠. 아니, 그게 정말로 뭐가 돼야 되냐면 제가 1분만 우리가 프랑스가 어땠었냐면 프랑스가 출산율이 1.2, 1.3까지 떨어졌었어요. 그래서 다른 나라도 우리가 북유럽이 높아요, 당연히. 북유럽이 출산율이 이런 아이들이 1.8, 1.9가 나옵니다. 스칸디나비아 강국들이. 그러면 걔네들이 나오는 거는 간단하죠. 남녀 평등이 돼 있었고 그다음에 남자 출산 제도란가 이런 제도적인 게 잘 돼 있는데 유럽 대부분의 국가들이 출산율이 확 떨어졌을 때 프랑스는 뭘 했었냐면은 미혼모에 대한 육성책을 내놨어요. 그래서 지금 프랑스에서는 뭐가 이루어지냐면은 애가 기본적으로 혼외자가 혼내자보다 많아요. 그게 프랑스입니다. 그래서 걔네들이 출산율을 1.8까지 끌어올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런 발상의 전환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23만 8천 원이란 비용이 개인적 비용이 아니라 사회적 비용으로 바뀌어나가는 게 복지예요. 그리고 그 사회가 재생산이 되는 사회고 전 정말 그 말씀을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23만 8천 원에 정부가 주어졌어요. 데이트가 더 활발해질 거거든요. 맞잖아요, 여러분? 그럼 우리 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고 물론 그거 갖고 다 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니까 발상의 영역이라는 것은 사적인 영역들을 계속 사적인 영역으로 놔두는 게 아니라 공적인 영역으로 전환시키는 거라고 이렇게 말해도 되죠?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프로그램이 한층 품격이 있어졌어요. 제가 나와서 아까 막 얘기할 때보다 막 이렇게 그때보다 굉장히 품격이 있어졌습니다. 괜히 제가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선생님 굉장히 잘 모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개인이 노력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것이 사회가 뒷받침해야 될 부분이 있다. 사적인 영역을 계속 사적인 영역으로 놓아야 되는 것이 아니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공적인 영역으로 넘겨오는 것이 필요하다. 법을 만들어서 사회를 운영하는 것도 있지만 사회적 필요가 법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뭐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국회로 보내야겠죠. 국회 거기를 왜 가요? 자, 그래서 이건 다 표출 하겠죠, 뭐. 네. 여주씨, 국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걱정 말아요, 그대. 다른 사연 하나 볼까요? 대체 좋은 남자는 어떻게 판별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김재동 씨의 독신 유지 비결을 물어보고 싶어요. 그런 질문이죠? 뭐라 그랬죠? 저에 대한 안정감, 제 존재에 대한 안정감, 내가 뭘 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아니고 내가 뭘 해도 괜찮겠다 이런 느낌이 드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사실은 저는 그때를 잘 잊지 못해서 연애하고 싶다 그런 얘기에 공감하는데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독신 유지 비결은 딴 게 아니고요. 외롭고 싶진 않은데 혼자 있고 싶어요. 그래서 몇몇 고개를 끄덕여 주신 분들이 계시네요. 비슷한 사람들이 계신가 보다. 그래서 아직 누구 만나서 잘할 자신이 없어요. 근데 뭐 어떤 스님께서는 함께 있으면 조화롭고 홀로 있으면 자유로운 사람이 그게 진짜 참 인간상이다 그랬는데 우리는 안 그렇잖아요. 홀로 있으면 괴롭고 함께 있으면 싸우잖아요. 그래서 그런 그 이상적인 인간상은 잘 될 자신이 없으니까 요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진짜 외롭고 싶진 않은데. 연애에 대한 고민 하나만 더 받아볼게요, 그러면. 직접. 네, 저기. 아, 네. 이분 하시고, 저기 여자분도 합시다. 예. 이게, 사실 지금 제작진들도 굉장히 당하고 있어요. 왜냐면 이런 방송을 처음 해보거든요. 지금 제가 대본대로 하나도 안 하고 있거든요. 그 제작진한테 미안하긴 한데, 뭐. 그리고 이거 손석희 사장님이 제안한 프로그램이에요. 제가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잠깐 제 얘기 좀 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100분 토론에 나가기 시작하면서 정치적이라는 딱지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그 누가 섭외를 했냐면 손석희 씨가 섭외를 한 거예요. 예? 반드시 방송이 냈어요. 그 처음에는 어떻게 섭외했냐면 100분 토론 400개 특집이라는 거예요. 주제가 뭡니까? 그랬더니 토론을 가장 잘할 것 같은 연예인 1위에 김재동 씨가 뽑혔어요. 그래서 나오셔서 토론을 어떻게 하면 잘하시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 있다가 방송 하루 전인데 생방송 하루 전인데 대본이 왔어요. 대본이 주제가 뭔지 아세요? 이명박 정부 1년에 대한 평가예요. 내가 내가 그걸 보고 이거는 함께 있으면 조화롭고 홀로 있으면 자유로운 사람이 그게 진짜 참 인간상이다 그랬대. 이 프로그램 전화 섭외가 왔을 때도 저는 그 방송이 아니고 정말로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카메라가 아니고 사람들 눈 보면서 얘기하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하는데 마이크를 내드리고 싶었거든요. 그게 제가 하고 싶었던 거여서 수락을 한 거지 관계 없어. 난 프리랜서니까. 아, 무슨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죠? 누구 만나러 오다가? 네, 아마도 고민받으러 왔었죠. 네, 연예인이 오면 물러서지 말고 환하게 웃으면 좋았어요. 엄마랑 이렇게 오기 쉽지 않잖아요, 사실. 네? 남친이 없어요. 그걸 왜 엄마가 굳이 아니, 그걸 왜 굳이 방송에서 말씀을 하세요? 그런 거 얘기하는 거 스트레스예요? 명절 날 이럴 때? 아니, 스트레스 아니에요. 남친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조금 더 있다 있어도 되는데요. 가끔 남친 없다고 투정 부릴 때가 있어요. 그래요? 근데 걱정되시거나 이런 건 아니죠? 고민 있으시거나? 아유, 외모 보세요. 걱정되게 생겼나? 그럼요. 쟤들도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네, 딸 자랑 한번 해보세요. 뜬금없지만 딸 자랑 한번 해보세요. 착하고 예쁘고 엄마 마음 잘 알아주고요. 네, 자기 생활 열심히 하고. 그 이상 더 있어야 돼요? 아니요, 뭐 그 이상 더 없어도 돼요. 네. 왜 이게 진짜로 그 딸 얘기만 해도 왜 이렇게 눈물이 날라 그러세요? 아, 좀 눈물이 좀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딸 얘기만 하시면서 이렇게 올라가시죠. 따님은 또. 네? 저 닮아서 눈물이 좀 나네. 네, 네, 그러시겠죠.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거든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왜 울었어요? 왜 울었어요? 갑자기? 내가 생각해도 내가 너무 착해서. 아, 그지 웃자고 농담이고 엄마가 보니까 그냥 덩달아서. 네. 어떤 엄마예요? 딸 생각에 공유 많이 해주고 엄마랑 의사소통 많이 하는 고마운 엄마예요. 그래요. 아이고 이럴 때 우리 엄마 최고다. 어때 그런 느낌이 들어. 내 엄마라서 그냥 내 곁에 있어서 최고예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근데 그냥 이렇게 딱 이렇게 얘기를 듣는데 뭔가 이렇게 그 설명할 수 없지만 이렇게 각자 느껴지는 감정이 있으실 것 같아서 다른 말로 정리하거나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어떤 사람하고 싸웠는데 아주 억울한 일은 아니고 뭐냐면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러 나갔는데 저는 분명히 똑바른 데 버렸다고 버렸는데 반장 아주머님이 오늘 그 날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가 버린 날짜가 맞았어요. 근데 사과 가만히도 없는 거예요. 너무 억울한 거예요. 싸울 수도 없고 근데 너무 분하고 억울한데 집에 딱 들어가서 혼자잖아요. 아 이래서 누구랑 살아야 되는구나. 누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근데 남자들은 이때 전화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모든 주제에 대한 결론은 똑같습니다. 술 먹자. 당구 치자. 야 내가 오늘 반장 아주머니랑 싸웠는데 너무 억울했다 그러면 형 당구나 칠래? 뭐 이렇게 얘기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에 대한 공감의 과정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야 요즘 외롭다 그러면 난 너무 행복한데? 뭐 이렇게 얘기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 말 한마디로 너무 그래서 갑자기 승미 생각이 나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우리 그 코디 승미라는 애가 있는데 그냥 승미라 그럴게요. 야 내가 반장 아줌마하고 오늘 이렇게 싸웠는데 이게 막 그랬더니 계속 들어요. 듣는데 이미 분이 한 반쯤 풀렸어요. 그러더니 그 전화기 넘어서 씩씩대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오빠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에요. 그 아줌마 매쳐요. 그런데 매쳐요라는 얘기를 듣는 순간 이미 화가 다 내려갔어요. 희한하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몇턴지 네가 알면 뭐할래? 401억이 난데 네가 알면 뭐할래? 그랬더니 승미가 저한테 그래요. 제가 그 집 앞에 가서 똥을 쌀 겁니다 오빠. 그러면 근데 그 막 그 집 앞에 똥이 싸져 있는 모습이 상상이 되고 반장 아주머니가 당황해하면서 승미가 왜요? 분리수거 하면 될 거 아니에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모습이 상상이 되면서 그때 그 어떤 충고나 뭐 이런 게 아니고 내일에 나보다 누가 더 흥분하고 무조건적인 내 편이 있다라는 느낌? 이 눈 작은 아이의 톡투유가 눈 작은 중년의 톡투유가 사실은 저는 승미 같은 역할을 해주는 프로그램이면 좋겠다. 누가 화내면 같이 화내고 해결책이 없으면 해결책이 없다 그러고 근데 이야기하는 그 자체로 뭔가 이렇게 약간 풀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혹시 여러분들 억울한 일 당하시면 저희 프로그램에 얘기하시면 저희 제작진들이 가서 똥을 싸드리도록. 뭐 한 게 아무것도 없죠 사실. 이게 방송 나갈 수 있을까 이거? 편집 잘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아까 그 모녀분하고 그 저거 저 부분만 해도 예고편으로 나가면 굉장히 뭔가 있는 줄 알 것 같아요. 아 예고편은 이렇게 나갈 거예요. 아마 뭐 이렇게 눈물을 흘린 두 분이 눈물을 흘린 장면 네. 나가면서 사람들의 따뜻한 이야기, 진솔한 이야기, 뜨거운 눈물. 근데 만약에 방송을 이렇게 보면 갑자기 왜 웃어요? 제가 원래 눈물이 많아서요. 아니 따님은 왜 웃어요? 저 닮아서 눈물이 많아요. 이런 현실이 이게 뭐 우리 사는 거지 뭐. 괜찮은데요? 네. 박수 안 쳐요? 박수 안 쳐? 제가 손에도 대본이 하나도 없잖아요. 어떻게 할 거냐. 걸어 들어오는 사람들이 모두 다 대본이다. 삶, 선택, 연애, 이별. 얼마나 현실적인 고민입니까? 예고편은 이렇게 나갈 게 눈물을 흘린 장면 네, 나가면서 사람들의 따뜻한 이야기, 진솔한 이야기, 뜨거운 눈물. 근데 만약에 방송을 이렇게 보면 너무 답답하고 이 사람이 지금 저 그만 좀 해. 저 아저씨 진짜 짜증나. 관계없죠. 난 프리랜서니까. 아저씨 국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너무 흥분했어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방송 나갈 수 있을까, 이거? 걱정 말아요, 그때.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알았어요. 아, 저거 오늘 처음으로. 아, 도덕교 가서 얘기 한번 듣자고요? 네, 도덕교 가서. 네, 남자친구 도덕교 가서. 오, 강풀씨가 난다. 야, 멋있다. 정말 돈 받으러 가는 사람 같다. 네. 아, 네. 제 이상형이 그 도덕 교과서 같은 남자거든요. 착, 네. 그러니까 착한 걸 떠나서 좀 원칙을 지키고 그런 게 이상형인데 사람이 항상 도덕적으로 살 순 없잖아요. 아니, 짜증나고 열받고 그런 상황도 있고. 네. 그래서 막 불평을 하면은 갑자기 여자친구가 아, 그래도 어른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하고. 그 아까 김재동 씨 같은 상황이면은 제가 막 그렇게 전화를 하면은 아마도 남자친구는 아, 그래도 그 반장님이 어른인데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랬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너무 공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얘기 듣다가 이렇게 막 이렇게 때렸어요. 네. 뭐 어떻게 해서 싸웠는데 이런 얘기 없이 너랑 싸웠으면 무조건 그쪽 잘못이야 라고 얘기해주는 한 사람만 있으면 사람은 사는 것 같아요. 내가 뭘 해도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뭐 저기서 승미랑 사귀세요 이런 얘기 하지 말고 그냥 남자친구 있으니까 난 저걸 바라는 거다. 그랬더니 이렇게, 이렇게 때리면 안 되지. 사람을 이렇게 때리면 안 되지. 여기 지금 방송 중이잖아. 가만히 있어. 나가서 얘기하자고. 다른 사람들에게 폐가 될 수 있잖아. 이런 얘기를 하셨군요. 근데 그거는 우리 남자들 옹호를 하면은 우리 방청 하나합니다. 방청 알바분들 있거든요. 방청 알바분은 남자를 안 써요. 왜냐하면 남성은 여성에 대한 공감성이 수치화시키면 30%가 안 되는 인간들이에요. 그러니까 남성분도 반성하셔서 내가 좀 더 공감해야겠다고 노력을 하셔야 되지만 여자분께서도 아, 저 인간 저렇지라는 또 생각도 가지실 필요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아, 강풀 씨, 거기 정말 돈 받으러 간 사람 같으니까. 네, 아니, 마이크 좀. 약간 눈 촉촉해지셨거든요? 예고편에 넣으면 될 것 같아요. 프로그램 잘하면 될 것 같아요. 고맙다. 너 정말 예고편 헌터야. 방송의 새로운 캐릭터입니다. 예고편 헌터예요.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어머님들은 공감하시겠지만, 여보, 저희 냉장고 가서 바나나 좀 가져와. 그럼 남편이 100% 문을 열어보고 얘기해요. 없는데. 그럼 아내가 얘기합니다. 찾으면 죽인다. 분명히 있다. 그럼 남편이 얘기합니다. 없는데. 그럼 아내가 갑니다. 냉장고 문을 열면 거기 있어요. 이건 뭔데? 그러면 남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없었는데. 정말로 없었어요, 남편들은. 정말로. 존재하지 않았다니까요. 바나나가 여기서 나온 것이 마치 금광이 나온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일이에요. 남자는 가까운 데 걸 잘 못 봅니다. 원시시대부터 사냥을 했기 때문에 멀리 있는 걸 보게 돼 있어요. 그 움직이는 것들을. 그래서 운전하다가 또 여자가 지나가면 움직이니까 쳐다보는 거예요. 여자는 곡식을 모르고 막 이게 예전에 역할이 그렇기 때문에 가까운 데 걸 보도록 설계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친구에 대한 기대치를 조금 낮추는 게 좋아요. 그리고 실제로 고지 씨가 남자를 원했잖아요. 누구에 원한 겁니까? 제 선택이죠. 그러니까요. 리스크를 감수하고 바람둥이 같은 남자를 만나서 다정당한, 모든 여자에게 다정당함하게 대해주는 남자를 만나든지 아니면 아이고 멋대가리는 전혀 없고 공감도 못하지만 요건 나 혼자만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면 다른 여자에게도 그렇게 하거든. 여자친구하고 사이가 어때? 네가 그런 걸 알아서 뭐해? 그런 거 묻는 게 아니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여자가 저 남자친구한테 관심 있는 여자가 이렇게 와가지고 남자친구하고 싸웠는데 너무 힘들어. 그럼 공감 잘하는 남자는 그럼 진짜 너무 힘들겠다. 야, 어떡하냐? 위험합니다. 남자친구하고 싸웠는데 너무 힘들어. 네 문제잖아. 그런 이야기를 와이 나에게 하는 거지. 난 여자친구가 있단 말이야. 이건 옳지 않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데리고 사세요. 사실 연애라는 것이 사랑만 얘기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이해도 있고 질투도 있고 시기도 있고 모든 게 다 있어가지고 사람이 느낄 수 있는 모든 감정의 통합인 것 같아요. 연애를 함으로써 느끼는 너무 많은 감정을 살면서 느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어때요? 네, 듣고 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여자친구 화낼 때 좀 공감해줘도 좋잖아요. 그러니까 뭐 누구 때문에 화났다 그러면 맞다 화가 나겠다. 네,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게 연습 한번 해봅시다. 자 김재동 너무 짱나 이렇게 얘기 한번 해보세요. 마이크 딱 잡고. 진짜 저 아저씨 진짜 짜증나. 남친구 맞았어. 그치 저 아저씨 진짜 짜증나지. 왜 갑자기 잘하냐? 아니 왜 갑자기 잘하냐? 아니 에? 잘하지 않았어요. 전혀 표정에 진심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남자 입장에서 보면 그런 걸 관장합니다. 너 잘못했지? 잘못했어. 뭘 잘못했는데? 아 잘못했다니까 진심이 없잖아. 아 그럼 어떻게 진심을 해야 됩니까? 그냥 좀 참고 사세요.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냥 정말 솔직하게 탁 대놓고 연애에 국한되지 말고 여러분들이 하시고 싶은 이야기 방송에서 내 이 얘기는 꼭 했으면 좋겠다. 손들어 주시면 저희들이 마이크 보내드릴게요. 네, 얘기 한번 해보세요. 네, 자. 이제 설이잖아요. 네. 근데 계속 비교하고 부모님이나 친척이랑 비교당하고 요새 뭐하냐, 취업 준비는 어떻게 돼가냐, 학교는 다니냐 이런 거 당연히 나오잖아요, 얘기가. 아, 그런 질문에 되게 적당한 대답이 하나 있는데. 오. 어디서 갑자기 천사 소리가 들리자 하늘에서 무슨 목소리가 들려 이것도 씨가 얘기할 거라고 생각도 못했거든요. 그냥 이 말만 계속 반복하시면 되거든요. 그냥 그러게요. 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넌 왜 아직 너 뭐 학교 졸업은 했니? 못했어 아직? 그러게요. 너 연애는 안 하냐? 그러게요. 아니 이래가지고 앞으로 이 험한 인생을 어떻게 살라 그래? 나 때는 그렇게 살지 않았어. 다 열심히 살았다고. 너 그러게 밖에 모르냐? 그러게.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그런데 그거 크게 신경 안 써도 돼요. 그 어른들이 만나잖아요. 그럼 할 말이 없어서 그래요. 마땅히 뭔가 이제 오랜만에 봤는데 뭔가 말은 건네는데 할 말이 별로 없다. 그러니까 막 공부는 잘하니 연애는 하니 별로 관심 없어요. 그런 거 그냥 하는 얘기니까 크게 신경 안 쓰세요. 그게 돼요. 자랑을 하잖아요. 자기들 자식들. 네. 그러니까 비교가 아 비교해가지고 제일 문제는 저희 부모님의 그 명절이 끝나고 넌 도대체 거기서도 그러게요. 사실 도저히 꺼낼 수 없는 얘기거든요. 딱 만나자마자 꺼낼 수 있는 얘기가. 왜냐하면 그 비교를 한다라는 것은 그런 우리가 알지만 열패감이라는 거는 자기 전과 후를 비교해서 애들을 칭찬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교육학 1번에 나오는 게 꾸짖을 때도 네가 6개월 전에 비해서 잘못됐다고 꾸짖으면 애들이 공감을 해요. 그리고 너가 6개월 전에 비해서 나아졌다라고 얘기하면은 그걸 공감을 해요. 그게 진짜 칭찬과 꾸중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러질 않다고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뭐가 되냐면 컴피티브죠. 경쟁은. 그리고 우리가 지금 문제가 크게 되는 게 우리 윗세대들이 사실은 반성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저희들은 그런 대한민국 사람처럼 경쟁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없어요. 우리는 사실 경쟁을 진짜 두려워하지 않거든요. 어디 가더라도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우리는 중간고사부터 경쟁을 해왔기 때문에 그걸 자연스럽게 생각하고 평가라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는 그건 답은 될 수는 이게 개인적인 답과 사회적인 답은 다른 거거든요. 근데 사회적인 답에서는 분명히 잘잘못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누구의 잘못이냐면 어른의 빡빡한 잘못이에요. 그거는 왜? 자기는 이게 변명이 뭐냐. 야, 난 내가 네가 그렇게 아플 줄 몰랐어. 이거는 우물에 있는 개구리한테 돌을 던져놓고 네가 죽을 줄 몰랐어라고 똑같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 세대가 반성해야죠, 사실은. 함부로 할 수 없는 말을 함부로 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님, 아버님 입장에서 명절날 우리는 왜 그런 걸 묻는 건지 젊은 사람들 저런 얘기를 들으면 어떠십니까? 커온 과정을 알잖아요. 일가 친척분들은 걔가 어려서부터 얘가 어렸을 때는 저랬는데 지금 뭐하지? 공부 잘했는데 지금 뭐하지? 그냥 그거예요. 그리고 우리 나이쯤 되면 그냥 아까 피상적으로 물어볼 뿐이고 내 자식 외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말에. 저는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크게 관심이 없대요. 그러니까 저 말씀드리니까 저도 무척 생각나는 말이 있는데 제가 예전에 유치원 행사 갔는데 애가 이렇게 서서 인사를 해요. 다섯 살 때네. 그러니까 그날 인사하는 임무를 맡았나 봐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그래요. 그래서 들어가면서 제가 물어봐서 아이고 인사 잘하는 거야 너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걔가 저를 보고 정말 제발 좀 그만 물어봅시다. 어머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제가 생각하기도요 어른들이 그냥 이렇게 툭툭 오면 하면 한 마디씩 하면은요 우리 주위에 있는 젊은 애들은 다 스트레스 받더라고요. 너 뭐 언제 시집 가니 뭐 쉽게 얘기하면 너 대학 갈 때 뭐 어디 갈 거니 뭐하니 뭐 뭐든지 물어보면 애들은 다 스트레스예요. 그게 많이 해본 솜씨신데요. 아 저는 항상 그래요. 누구한테 비교하지 말라고 그래요. 저는 항상 밑에만 보고 살아요. 위에는 안 봐요. 목 아플까 봐. 저는 항상 긍정적으로 살아요. 그리고 외모 가지고는 얘기 안 해요. 근데 인상 쓰는 사람한테는 얘기해요. 얼굴이 못생겼어도 늘 웃고 살면 좋은 거고 어? 잘생겼어도 인상을 쓰면은 그거는 아니라고 봐요. 저는 그래서 생긴 거는 태어날 때부터 타고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말을 안 해요. 저는 근데 왜 저를 보고 그렇게 말해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누구한테라도 외모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이 제일 나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성격이 좋은 게 좋은 거고 외모는 그냥 그 말 그대로 외모예요. 어, 못생겼지만 너는 웃고 다녀도 좋다. 그 못생겼다는 얘기는 미리 하시는 아니요, 거 아니에요? 아니, 안 한 거예요. 그건 안 한 거예요? 네, 그건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키가 작거나 크거나 늘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저는 정말 죄송한데 늘 웃고 사는 사람을 좋아해요. 정말 죄송한데 늘 웃고 사는 사람을 좋아해요. 정말 죄송한데 늘 웃고 사는 사람을 좋아해요. 정말 정말 죄송하대요. 갑자기 말씀하시다가 보니까 문득 미안해지셨나 봐. 어, 예, 알겠습니다. 아, 우리 어머니. 아, 알겠습니다. 자, 우리 얘기하세요. 아, 이거 예. 그냥 어머니 부모님들하고 하는 얘기가 굉장히 많잖아요. 나눈 이야기가. 그중에 하나일 뿐이고 걱정이 산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느슨하게 거기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상처받지 마시고 그냥 엄마 아버지가 나를 걱정해서 해주는 말이다 라고 생각해주세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게 오히려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로 계속 스트레스 안 받고 비교당하는 게 옳지 않다는 것도 알고 어른들도 지금 아까 대부분의 우리 어머님들처럼 조심하시지만 문득 은연 중에 그런 게 드러날 때 스트레스가 되는 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시잖아요. 우리 모두 그렇게 오고, 그리고 아까 왜, 아, 야, 어 짜증나지, 이런 많은 거 다 들었죠. 그게 저는 가장 큰 오늘의 해결책이라고 생각해요. 다 그렇다. 얘기하시고 나니까 좀 어떻습니까? 그냥 뭐 해결되는 건 없죠? 네, 그게 저희들 목표입니다. 네, 8시 노래 한 곡 우리 같이 한번 그러니까 우리 맨날 노래를 듣기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노래라도 아무리 듣기만 하면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 반주에 맞춰서 노래를 한번 같이 한번 불러보면 좋겠어요. 네, 다 같이 불러봤으면 하는 곡으로 산울림의 너의 의미를 준비해봤는데 아, 네, 네. 그 산울림의 너의 의미가 그겁니까? 너의 그 한마디 말도 너에겐 커다란 의미 난 너에게 도대체 뭐니? 너에겐 커다란 의미 난 너에게 도대체 뭐니? 여주씨한테 한 얘기는 아니고요. 같이 한번 이렇게 같이 한번 불러주세요. 감사합니다. JTBC 김재동의 톡투유 걱정 말아요 그대의 마지막 사연은 화장실 급해요라는 사연으로 어서 이 방송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걱정 말아요 그대가 아니라 함께 걱정하는 그럼으로써 걱정하지 않는 우리 시대가 또 우리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